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이런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7장을 묵상합니다. 이런 재림신자라는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늘 조금 부끄러운 듯 합니다. 단체 사진 맨 뒷줄에서 항상 반쯤 얼굴이 가려진 채 서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할 입장이 되면 단아하고 조용히 그리고 조리 있고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성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사갈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갈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숨어있는 지파 가운데 하나지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나 용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면이 있는 다소 정의로운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사갈은 부모의 건강하고 체격이 좋은 유전인 자를 이어받은 듯합니다. 야곱이 인종하기 직전 자식들을 축복할 때에 그에 대하여 남긴 한 줄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꾸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였습니다. 언제나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건장한 나귀처럼 뼈가 굵고 튼튼하여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뼈대가 굵고 강한 체격을 지닌 특히 짐을 운반하는 데 잘 적응된 나귀에 이사갈을 비교한 것은 이 지파가 소유에 만족하며 농사에 헌신하지만 정치적인 세력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또한 이것은 이사갈의 후손들이 힘센 사람들일 것이며 좋은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이 지파가 이스라엘의 매력적이며 비옥한 고원을 포함한 갈릴리 저지대를 기업으로 할당받음으로 성취되었다. 그 지파는 사사시대 동안에 스불론과 함께 영웅적 용맹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몫에 만족했다고 성경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 5절, 7절, 9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9절에 그들이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11절에도 이 예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런 까닭에 역대상에서 나열된 족보에도 이사갈 지파에 대한 기록은 자주자주 큰 용사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싸움을 잘하지만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늘 뒤로 피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힘을 쓰면 다른 사람들을 다 제압해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사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삶에 내공이 깊지만 촐랑거리지 않고 무게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물의 걸음처럼 금방금방 넘치고 끌었다 식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사갈처럼 지긋한 사람들이 있지요. 있는 듯 없는 듯해 보이지만 자기 맡은 일에 만족하고 교회에서도 눈에 띄진 않지만 자기 몫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열두 제자 가운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라 할까요?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입은 무겁고 몸은 빠르고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이사갈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은 매우 우호적이고 지도자가 누구든지 잘 협력하는 그러면서도 만족할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다시대에 여선지자 더보로가 나라를 구할 때 그녀의 지도를 받고 가장 먼저 힘을 보탠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 이사갈 방백들이 더보로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용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용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겸손하며 나서진 않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싸우는 용맹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찮은 일들로 일희일비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사 세상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